모차르트 피아노야 줄곧이시길 바라 그만큼의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에 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과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피아노야 줄곧 21번 그만큼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지하 꽃향